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인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일독서에서도 성령에 관한 말씀, 일독서에서도 복음에서도 성령에 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에 관련된 그림들도 있죠? 네. 저기 보면 성령이 불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표현했죠. 그래서 일독서에 나왔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비둘기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비둘기도 봐도 비둘기도 바로 성령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징 잘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오늘 사도들을 보면 외국말을 하게 되죠. 갑자기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외국말을 할 수 있게 되나 좋겠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한 번에 된 건 아니지만 2년에 걸쳐서 성령의 힘을 도움받아 지금 몽골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분들이 그러죠. 그 하느님께 그런 받은 은총으로 다른 각 나라 가고 자기네란 말 아니지만 말을 배워갖고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정말 계신가? 예, 여러분들은 모두 신실한 신자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성령이 하느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죠. 예,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느님이니까요. 그럼 우리랑 함께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령께 관심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랑 상관없이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뭐 같이 나눠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아무런 관계도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전혀 뭘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청할 생각도 안 하고 옆에 계신지 상관도 없이 산다면 하나님이랑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옆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분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되죠? 가장 쉬운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서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성령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지 않으셔요. 모든 것 예수님께서 다 받아갖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에서 받아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도대체 뭐하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또 힘,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성령의 은총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도 주시고 또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준비된 이 성령의 은총과 열매가 있습니다. 마침 진호프 부자매님께서 큰 어떤 수자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좋은 필체로 쓴 성령의 은총들을 이제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숫자가 맞을려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하나씩 나와서 이 은총들 이제 받아가시는데 이거 여기 써져 있는 그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그거를 뽑았다고 해서 그 은총을 나에게 주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모든 은총들 다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니까 네, 이 은총을 나에게 어떻게 주고 계신가를 좀 더 집중해서 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은총을 주시는데 나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가, 네,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열매를 준다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열매들이 나에게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은총을 받아가시고 그래서 잠시 동안 침묵 중에 성령과 함께 만나는 시간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나오셔서 저에게서 이거 받아가셔서 보시고 이 은총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침묵 시간 가십니다. 노래 성령 노래 하나 부를까요?